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나,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항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나타남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견했고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성경은, 이 마가를 쓰고 있는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온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로 어디에서 선포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뭔가 더 효과적이고 뭔가 더 우리의 생각에는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예상하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자꾸만 깨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내용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뭡니까? 그건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 자신의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뭐랄까 체험적으로 느껴지도록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구약의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도했는지 혹은 그냥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입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도 요한이 그렇게 준비된 자임을 보여주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조차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어떤 계통을 잇는 존재로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이사야 큐티하느라고 큐티하느라 고생이 많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큰 맥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죄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거. 그거에 대한 같은 맥락에서 이 세례 요한이 죄를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죄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체험적인 어떤 그 경험을 주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 물세례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우리 청년들 중에 아 이렇게 없어요? 아 다 받았어요? 자 우리 선우야 세례가 의미가 뭐지? 세례의 의미가 뭐죠? 그래요 모르고 받았죠? 정표는 세례 받았나? 아 참 받았어 여러분들 세례는 지금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 원래는 침례교 있죠?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강으로 가요. 강가로 가서 강에 들어가서 네, 그 물에 한번 그 세례를 집도하는 목회자가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을 강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네,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빼요. 네? 이게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빼긴 하는데 약간 짓궂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흘려가지고 지금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예요? 자 구약에서 물은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심판을 의미해요. 노아의 사건 알죠? 홍수로 온 세상이 망했던 그 노아의 사건 물은 심판을 의미해요. 또 하나 물은 어떤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생명의 강수 그러니까 적당하게 흐르고 적당하게 주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때 받는 그 물에 들어가는 그 의미는요 바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심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세례가 뭘 의미한지? 아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다시 살아나게 돼. 이게 바로 세례가 얘기해주는 그 구원과 어떤 우리의 그 새로운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정말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거에 대한 상징이 바로 물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앞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걸 생각할 때는 항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게 뭘까요?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의미가 되는 게 뭘까요? 돈이 우리를 살릴까요? 어떤 인기가, 명예가, 뭐가 살리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죽음이란 존재로 어떤 죽음의 세계로부터 건져낼 게 없습니다. 오직 누가 살립니까?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었어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은 자임을 아는 신자는 아,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살리는 능력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가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능력 있는 존재로 무엇을 하시냐면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하구나.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돼.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잘못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겸손을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어?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을 이렇게 가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초점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냐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신 그분이 능력 많은 존재고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나는 고작 그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물 세례를 베풀 뿐이고 그분이 진짜 너희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예수님은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멘? 네. 그분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어떤 귀신을 내쫓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치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예수님은 엉뚱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취업이 안 되는 거? 병이 있는 거? 고민이 있는 거? 여러 가지 내 환경과 상황이 막 엉망진창인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삶의 지금 현재 보이는 어떤 그 삶의 그 짜잘한, 아니, 거대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취업이 안 되고, 뭐 미래가 불확실하고 병이 걸리고 막 어려운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아 문제긴 문제인데 진짜 심각한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감기 걸려서 막 며칠 동안 고생하는 거 막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그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힘든 사람에 비할 때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게 걸걸거리면서 다니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조그만한 오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죄를 보실 수 있는 분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5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도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 죄를 소멸하고 태우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얘기합니다. 더 명확하게 나훔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시편 1장 5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그 숨길 수 없는 그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심판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실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불의는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있지만 그냥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타난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안 와닿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그 네팔에 일어난 지진이 막 진노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별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왜요? 저 북한에 보세요.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그 김일성 일가의 그런 자녀들이 여전히 버젓하게 살아서 그렇게 그 폭력과 그 억압의 정치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안 망해. 향락을 즐기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뭐 이만희나 막 이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그쵸? 불의한 재산을 축적해서 많은 이웃을 해친 자들은요, 병도 안 걸리고 그냥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들이 건재하게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40%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20%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는 여전히 기근과 가뭄과 고난으로 허덕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물론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뭐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뭐 정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심판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 예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을 때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막 교만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막 뻑이다가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해요. 분명히 이런 가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죽이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모르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방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자,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분명히 봤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아래 성경 구절을 보면 나오겠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4절을 보겠어요. 24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예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28절도 보세요. 28절. 자, 제가 이거 다 맨날 얘기할 때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봅시다. 28절에도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막 무슨 막 번개를 내리고 막 지진을 일으키고 막 병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 죄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기대 그 예상도 못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 내버려 둬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간섭을 하십니다. 삶에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손해가 아닙니다. 뭐예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가지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죽음 그 자체도 아니고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책에 있으니까.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시는 그 능력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의 어떤 지금 현실에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단지 잠깐 내게 필요한 분으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으면 내게 유익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것, 그것을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다 받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잘 들으세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존의 문제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문제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생존, 이 삶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잘되게 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핀트가 잘못되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그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의 능력,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할 때 바로 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총 속에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정도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예견했던 그 성령의 세례를 본인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6절을 보세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뭐라고 이해해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국가를 만들겠구나, 나를 내 생존을 더 좋고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게 되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때 같이 살게 된단 말이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좋게 되는 거, 행복하게 되는 거, 그것만이 관심이 있는 거야. 자, 그러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심각한 우리의 문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서 나한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도 바로 너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심판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되고 그게서 그것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죽으시는 사랑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런 우리들이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어떤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도 아닐 것 같고 잘못된 그런 기대로 아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소원한다면 네, 다른 종교로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이뤄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종교들이 이 세상에는 깔리고 깔렸습니다. 거기에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고 내가 받아야 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 능력으로 내 삶에 지금 있는 그 내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는 더 진짜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정말 내게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을 그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만을 감사하고 반드시 그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면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신자는 바로 예수님 존재 자체가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여러분들 벗어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벗어나 있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진정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알고 고백하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직 예수님만을 정말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사마리아와 땅끝과 유대 다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아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구나 이것을 아는 자로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